7.4 공동성명 발표 44돌 기념 토론회가 4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 7.4 공동성명 발표 44돌 기념 토론회 실행위원회 성원들과 동포들이 참가한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조국 통일 문제 해결의 주인은 외세가 아니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전체 조선민족이라고 하면서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 평화 보장과 연방제 실현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